오늘 원치 않는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그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도시에서 전화번호부를 한번 뒤적여서 제 이름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나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 70명에 가까운 이름이 전화번호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 도시에 그것도 전화번호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빼고 어른들만 70여 명이 전화번호부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독특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정확하게 한 영혼을 지목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느 정도로 갭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넓고 넓은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광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주에 대해서 책을 보거나 어떤 글들을 읽으면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우주에 비하면 우리 이 존재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니 정말 있으나 마나한 그런 하나의 점보다도 작은 존재가 우리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창에서 뒤뜰이 보입니다. 뒤뜰을 한 번씩 이렇게 풀을 뽑거나 하다 보면 그 풀 밑에 개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개미들이 그 풀에 왜 이렇게 많은지 풀 한 포기에 그 땅 밑에 개미들이 바글바글거립니다. 그러니까 그 뜰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개미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그 개미에게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 개미의 이름이 뭔지 뭐 이름조차 있는지 개미 1호, 2호, 3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개미인지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개미는 내가 신경 쓸 만큼의 그런 귀한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서 너무 흔한 존재입니다. 자, 개미와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는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작은 존재에 하나님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넓은 우주에서 좁히고 좁히고 좁히고 와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백성들아 나의 양떼들아 오너라 떼거지로 무리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그냥 덤핑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 때에 때로는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느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께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지극히 작은 존재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우주의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 회복의 교회 방만 나가더라도 저를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간다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무명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볼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집단 속에 개인을 매몰시키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집단 속에 묻히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불러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집단 속에 그냥 묻히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큰 교회 속에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겸손한 것이 아니라 묻혀서 그냥 파묻혀서 그냥 조용히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하나님의 소명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덤핑 처리하거나 무더기로 어떻게 부르시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는 집단 속에 무리 속에 묻히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배를 수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무리 속에 묻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무리 속에서 묻혀서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리 속에 개인을 함몰시키지 않지만 매몰시키지 않지만 우리는 스스로 무리 속에서 숨어 지낸다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를 하지만 다 무리들이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무리 속에 묻혀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리 속에 묶어서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기억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파악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이 말씀, 여호와의 소명은 요나가 원치 않는 소명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입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것은 결코 요나가 기대하지 않았던 소명이었습니다. 요나가 원치 않았던 소명이었습니다. 물론 이 요나가 있는 곳에서 니느웨까지의 성은 800km라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리상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문제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원수가 살고 있고 원수가 우글거리는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하나님 이 복음은 그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에게 그런 쓸모없는 인간들에게 그런 나쁜 원수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는 다른 것보다도 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소명은 원치 않는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소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엉뚱한 소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특이한 소명을 주십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음란한 여자 부정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라.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소명이었습니다. 또 신약에 와보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집가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라.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기독교인으로 보면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가 눈이 멀어 있습니다. 눈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예수님은 그 원수 사울에게 기독교인에게 없으면 좋을 그런 벌레 같은 존재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보게 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정말 하기 싫은 이런 소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요나의 투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라뇨.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나라입니다.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일이나 하려고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이나 하려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까? 내가 아수르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감정이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그 일제시대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 일본 군인들한테 잡혀가서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내 할머니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 할머니가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일본 나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니.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 경우를 하나 예를 들면 저는 선교를 위해서 근 10년 이상 훈련받고 준비하고 단기 선교로 계속 중국을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정말 춥고 배고픈 가운데 음식에 맞지 않고 정말 영하 40도 떨어지는 그런 곳을 정말 복음을 들고 방학 때마다 찾아갔던 그런 선교를 위한 부름을 받고 준비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가 아니라 목회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제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더러운 땅에 가서 정말 음식 맞지 않는 곳에서 잠 못 자고 불편한 가운데서 그렇게 10년 동안 선교를 하였는데 지금 와서 목회를 하라니요. 벌써 목회로 부르셨다면 목회 준비를 잘하게 미리미리 목회 방향적으로 저를 인도하셔야죠. 실컷 선교 훈련 받고 파송 받기 직전에 와서 하나님 목회로 바꾸시다니. 기도원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이런 소명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을 받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 생각하는 게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으로서는 저 불법을 행하는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 기준이 자기의 의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이런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보다 더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정도의 소명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요구가 떨어졌습니까? 백세에 주어진 정말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라니,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자기 의를 더 내세우고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다 옳고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다 선한 것이야.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톨릭이 하도 이상하게 노니까 우리가 마리아조차도 좀 마음에 거리감을 두는 것이 있는데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마리아에게. 지금 이미 정혼한 약혼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에게 임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한 이런 망측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남의 여자가 되어 있는 그 여자에게 다른 아이를 가지라니.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더 옳다. 하나님이 더 선하시다. 하나님이 더 거룩하시다.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순종만이, 소명의 절대적인 순종만이 놀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 없이는, 이 소명에 대한 순종 없이는 내 의가를 더 내세우고 나의 얼음을 더 주장하다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소명, 원치 않는 소명에 우리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것이죠. 왜 말이 안 됩니까? 대제국입니다. 대제국 수도에 단신으로 요나가 들어가서 외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 오늘 성경이 표현하기도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악이 가득한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힘이 최고조로 달해있는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 그것도 니노웨에 가서 홀홀 단신으로 외치는 것은 난감한 요구입니다. 위험천만한 요구입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너나 한차 니노웨 성에 가서 외친다고 그 큰 성읍이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해 그 성읍이 변화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결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운타운을 그냥 다니지 마시고 이 다운타운이 무너지게 이 다운타운에 엄나는 것들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코웃음을 친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이 땅이 변화되나? 밴쿠버가 변화되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큰 성읍 니느웨도 요나 혼자서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나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다운타운에서 외치고 기도하며 그 기도가 상달될 때에 밴쿠버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이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엄나란 문화가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큰 성읍보다 더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읍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큰 것도 하나님보다는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때에 그 중세 교회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교회에 대항하는 자는 왕일지라도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 화형을 당하든지 단두대에서 잘리든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그 힘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니누에보다도 더 큰 성읍이 가톨릭을 향해서 루터는 홀홀 단신으로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루터의 승리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몰락이고 루터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도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나게 경관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너무너무 경관 성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에 접은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여 경관 성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반병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의식을 행해버립니다. 지금 더 건강해서 더 뭐 펄펄 날아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는 거의 반병신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놓고 승리한다고 성을 돌라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을 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도는 동안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말 안하고 계속 성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았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도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이라는 모래수,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그 수많은 군사 앞에서 하나님은 단 300명의 용사를 보내버립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떻게 저 많은 군대를 300명 들고 하나님 갑니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요즘 날이 좀 더우시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300명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기 하나 안 들고 항아리 들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더 뒤에 가보면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 왕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올 때에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빨리 궁비를 축사해라. 창과 활을 모아거라. 군사들을 모으거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거라. 지금 전쟁 났는데 하나님 합창단을 만들어서 못하겠습니까? 지금 풍악을 즐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이 나서 연합군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데 찬양대를 조직하라니.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순종하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사들보다 앞서 세워 나갈 때에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요나가 외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큰 성읍 니느웨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밴쿠버 땅이 아무리 음란하고 악에 찌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밴쿠버 땅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니느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니느웨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외쳐야 될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니느웨입니다. 나의 니느웨,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관성 니느웨를 향해서 먼저 외쳐야 됩니다. 나의 이 니느웨는 나의 체면, 나의 자아, 나의 판단이라는 벽돌로 쌓아진 그런 성입니다. 방금 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 이것들이 바로 나의 니느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내가 가진 기준으로는 내가 가진 의로는 아닙니다. 나의 니느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니느웨로부터 나오는 그런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우리는 저 큰 성읍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나아가기 전에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관성 나의 니느웨를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나의 육체의 아성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이 육체의 야성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절제와 훈련이 없는 게으른 무질서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뜻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 죄악이 가득한 예배 이것이 우리의 니느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과 권세와 어떤 부풀어오른 자긍심이 그 사람의 니느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니느웨를 향하여 나의 니느웨를 향하여 먼저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육체의 야성을 향하여 또 이런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는 나만의 니느웨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것만큼은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죽어도 나는 이것만은 안 돼.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다 양보한다 이거야. 정말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어도 배우자 고를 때 이야기입니다.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러대는데 키 작은 남자는 나는 절대 안 돼. 한국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루저. 키 작은 자는 루저다. 키 작은 남자는 키 작은 게 어느 정도냐면 180인가? 180m로는 다 루저, 패배자라고 어떤 한 여인이 말해가지고 그 여자가 지금까지 고생을 한다는데 자, 그 여자는 다 좋다 이게. 좀 뭐 얼굴이 좀 무질서하게 생겨도 돈을 좀 작게 버려도 다 용서하는데 키 작은 거는 난 절대 안 돼 이런 절대 안 돼. 나만의 니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자녀들이 커서 며느리나 사위를 맞을 때에 자기에게 한이 있어가지고 내 며느리나 사위는 절대 대학은 나와야 돼. 고등학교 출신은 절대 안 돼. 아니면 또 뭐 어떤 사람도 절대 눈이 쌍꺼풀 있는 남자는 절대 내 사위로 맞이할 수 없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절대 안 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그런 것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자매는 이런 자매를 봤어요. 참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려고 훈련받고 준비된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매일 모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은 빼고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 가겠습니다. 나는 모욕을 샤워를 하루라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물이 펑펑 나오는 곳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런 자매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절대 안 된다는 나만의 니노에 나의 육체의 야성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소명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만의 니느웨 내 속에 육체의 악성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범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 노래도 줄 수 없는 나만의 구역이고 나만의 지역입니다. 즉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만의 니느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속을 통하여서 악이 가득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입니다. 정말 뭐 샤워 한 번 안 한다는 사흘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타고 그 안에서 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수르의 니누에는 세상이 다 아는 큰 성읍이고 그들의 죄악은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감추어진 나의 니누에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나만의 니누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별것 아닌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 다 했는데 이것도 못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99% 하나님 거라고 다 드렸고 이 1% 내가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됩니까? 하나님 정말 작은 건 내가 내 거라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이거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큰 성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큰 성읍 니느웨처럼 나만의 니느웨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의 니느웨 가서 외쳐야 될 소명의 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니느웨는 어디서 깨어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옳음, 나의 판단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나의 생각이 못 박혀야 돼요. 나의 판단이 나의 의가 다 못 박혀야 됩니다. 무너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저 큰 성읍 이 세상의 니느웨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맡겨주셨다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좀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한물간 인기 가수에게 7080 콘서트라는 새로운 무대를 마련해 주었을 때 그들이 훨씬 전성기 때보다 더 신명나게 환하게 웃으면서 노래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대를 주신 거예요. 소명의 땅을 주신 이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니느웨를 십자가에서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은 이 큰 성읍 니느웨는 무너지고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나의 니느웨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니느웨 소명의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